저기 보이는 저 산 아래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당신을 생각하는 내 마음 한 번도 변한 적 없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바라보는 답답한 내 마음 잡으려